다 아무 의미도 없이 오늘도 지나가 허망 가득한 지금의 내 모습 보이지 않는 상처 어두운 꿈속 갇혀있던 날 꺼내준 그대여 나를 비춰주네 Maybe I need you, I need you I wanna be yours 오랜 내 꿈속에 있었던 너를 In your eyes 나를 지켜 담았던 너를 감싸는 너무 소중했던 너와의 그 추억들을 지그시 떠올린다 보이지 않는 어두운 맘속 갇혀있던 날 꺼내준 그대여 나를 다시 깨워주네 Maybe I need you, I need you I wanna be yours 오랜 내 꿈속에 있었던 너를 In your eyes 보는 너의 눈에 내가 없는데 Maybe I love you, I love you I wanna be loved 속에 담았던 너를 감싸는 너무 소중했던 너와의 그 추억들을 지그시 떠올려 Started a lot of